조선의 국가과학원 직접회로연구소 연구집단이 바닷물 정제기를 개발했습니다. 이곳 과학자 기술자들이 개발한 바닷물 정제기는 발전된 나라들에서 개발한 것보다 전력 소비량이 20% 이상 낮으면서도 원가도 적게 듭니다. 구멍이 1나노미터인 반투막을 이용해서 물속의 염, 이온 등을 99.5% 이상 제거하므로 음료수 수질 기준보다 더 높으며 하루 정제 능력은 1만 리터입니다. 염도와 부유물 함량이 높은 바닷물을 깨끗이 정화해서 음료수로 이용할 수 있는 바닷물 정제기가 개발됨으로써 인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경제적 실리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